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송환입니다. 날씨가 뭐좀 풀린다 하더니 제가 보면 더 쌀쌀해요. 그런 느낌 없어요? 네, 여기 에어컨을 틀어서 더 쌀쌀한 것 같습니다. 에어컨? 네, 에어컨 바람이 솔솔 나와서. 아, 그래? 네. 아, 보통 때는 에어컨 좀. 덥다고 뭐라 그러지? 오늘은 또 춥다고 뭐라 아, 그러고. 몸이 안 좋아서. 불평불만이 많은 우리 이성 교수였고요. 아, 시장도 재미없어요. 시장이 흘러내리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오늘 시장 상황 좀 체크해 주세요.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시장이 외국인들에 대한 연속적인 순매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한 이후에 다시 이제 매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 물론 이제 규모는 크지 않잖아요. 매도 규모는 크진 않죠. 근데 이제 3일 연속 순매수했을 때 흐름이라면 이제 완전히 이제 외국인의 귀환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지금 양시장 모두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가장 좋은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산별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하는 종목군들 아니면 급락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쪽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흑자전환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삼성중공업의 흑자전환 뉴스, 그다음에 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큰 폭에 대한 반등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의 거래소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래소 그 코스닥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그 시장에서 뭐 그렇게 의미 있게 아주 그 반등해 주는 건 없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급락하는 종목군들도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게 특이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시장에 대한 쪽 오늘은 지수에 대한 흐름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권, 그다음에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로 지금 전환되는 모습이고 중국 시장이 우리 오픈하고 나서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이제 반등하지 못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오픈하고 나서 플러스 진행이 되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오전장에 이제 하락을 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떠세요? 수급 앞서 잠시 외국인 얘기했는데, 코스닥이랑 수급 조금만 더좀 주체별로 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 그 특이한 거는 외국인 매도는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그 누적 순매수에 대한 쪽을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를 보게 되면, 이게 전면 화면이 안 되는데, 외국인의 이제 누적 순매수에 대한 쪽을 한번 코스닥 시장에서 한번 볼 텐데요. 11월 10일 이후, 그러니까 11월 10일 이후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얼만큼 샀는가에 대한 쪽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제 빨간 색선을 한번 두껍게 한번 그려볼 텐데, 외국인들은 중간중간에 주식을 팔기는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주식을 팔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누적 순매수에 대한 쪽을 늘려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7,900억대까지 11월 10일 이후 매수가 됐는데, 이제 8,000억대도 뭐 지금 오늘은 매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 8,000억대 이상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8조 원, 8조 5천억까지 팔다가 최근에 이제 이틀간 매수에 의해서 한 8조 1천억에 대한 그 매도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 10분의 1은 코스닥을 매수하고 8조 원을 거래소에서 팔고 기관이 그 물량을 갖다 거래소는 다 받아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팔았고 기관이 팔았던 물량에 대한 쪽을 외국인과 개인이 이제서야 한 개인이 한 1,700억 정도 매수해주는 형태에 대한 흐름. 기관과 외국인의 이 그 시장에 대한 시각에 대한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큰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죠. 그나마 코스닥은 좀 버티고 있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뭐랄까요? 시총상의 대형주라고 표현해도 그렇고요. 뭐 그게 꼭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어찌됐건 간에 GDP 기준을 보면 이끌어가는 게 맞잖아요.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뭐랄까 좀 경제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요즘 워낙 그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게 괜히 엄살을 부리는 건지 진짜 어려운지 모르겠으나 요즘 경제지나 이렇게 그 종합지 보면 엄청나게 우는 소리 하거든요. 근데 진짜 우는 소리인지 어떤지나 판단은 못하겠지만. 어저께 수출 지표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암담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도 있겠으나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억누르는 요인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보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특징적인 군들, 특징주들 어떤 거 좀 볼 수 있을까요? 여전히 뭐 제약바이오가 가장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얘기는 뭐 사드가 만약에 된다라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중국 관련된 쪽은 다 박살이 나는 거죠. 정말로 이게 중국이 정말로 제재를 한다. 뭐 일각에서는 뭐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지금 뭐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이거 길들이기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시각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이외 추가적으로 뭐 중국에 대한 한국에 대한 뭐 경제 제재에 대한 쪽이 확산이 된다라면 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아주 그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자유로운 거는 제약바이오 이쪽 업종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중국과 관련된 수출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예를 들어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중국이 마음 먹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산업재 섹터에서는 산발적인 반등에 대한 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주가 한 차례 올라오고 나서 그 탄력에 대한 쪽은 아직까지 이제 뭐 추가 상승에 대한 쪽은 제한적이지만 건설주 같은 경우도 크게 밀리지 않는 형태에 대한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보게 되면은 그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특이하게 이제 유전자 진단 쪽에 대한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특징적인 모습에 대한 쪽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갤럭시 S7 출시, 그다음에 이제 G5 출시 이런 것들을 앞두고 나서 일부 부품주가 좀 상승은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게 좀 시장의 특이 사항에 대한 쪽이 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보면 어저께 나온 수치, 어저께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얘기했던 거가 수출입 지표 통계 얘기했잖아요. 물론 이제 전형적인 뭐라 그러죠? 불경기 흑자, 뭐 불황의 흑자 되겠는데요. 오늘 품목별로 좀 나오는 화면이 있어갖고요.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품목별로 특히 이제 1월 달에 수출 주력 제품이 모두 수출 줄었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뭐 한국경제, 매일경제 이런 게 좀 나왔는데요. 이걸 크게 보면 이게 더 크게 보면 더 잘 나오죠. 이렇게 화면이 좀 나왔는데요. 지난 2014년 10월이 가장 더 잘 나갔을 때였는 모양이에요. 뭐 잘 나갔을지 모르겠는데 2014년 10월과 비교한 수치입니다. 아, 수출은 이렇게 해서 그 517억 달에서 367억으로 훅 줄어들었죠. 하루 평균 수출일이 22억에서 16억으로 줄어들었고요. 무역 국자를 86억에서 26억으로 그 무역 그 국제 무역 간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요. 원달러 환율 1,060원에서 1,200원 평균인데요. 원달러 이렇게 올라가면 예전에 같은 수준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다니더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이렇게 나왔어요. 업종별로 보면 이게 쫙 이거 정말 얘네들 나름 잘 만들었어요. 선박 조선이죠. 31%가 흘러내렸어요. 31% 줄어들었고요. 다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요. 컴퓨터는 요즘 보면 컴퓨터 누가 그 만들어? 다 우리나라 그 노트북 그 뭐야 저 삼성 노트북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 만들어 오잖아요. 모르시니까 30% 줄어들었고요. 반도체도 24% 줄어들었어요. 물론 이게 월별에 차이가 있는데 이건 전체적인 거니까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죠. 일반 기계는 이제 우리나라 보면 크게 뭐 영향 없는 건데요. 일반 기계 14%. 자동차가 23%나 줄어들었어요. 부품은 괜찮다 했는데 부품도 23% 줄어들었고요. 가전은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보면 가전도 34%가 줄어들었고요. 철강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철강 28%. 석유화학 제품은 40%. 석유 제품 이제 원유가 되고 우리 정유 이런 거 한 거 되겠죠. 정제한 거가 되겠고요. 섬유류, 액정 디바이스가 그 평판 디스플레이, LCD라 그러죠. 우리 얘기는 LCD. 예, 그런 거 될 때 54%가 줄어들었고요. 휴대폰도 21%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지금 시장에서 그 우리나라 주력 제품들이 이렇게 쭉 들어있고요. 오늘 보시면 매일경제인가 이런 거 보면 또 이렇게 재벌 업체별로 재벌 회사들별로 어떻게 어렵다 어떻게 견뎌내고 있다 이런 얘기 근데 저 좀 의도성이 좀 짙은 게 그렇죠. 뭐냐면, 있죠. 뭐냐면은 의도가 상당히 눈에 그 보이는 게 뭐냐면 이 비교를 수출이 제일 잘 될 때가 10월달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제일 잘 될 때의 데이터. 아 그렇죠. 이걸 갖고서 이제 1월달 데이터에 대한 쪽 비교했다라는 것 자체가 있는데 지금 가장 눈에 돋보이는 거는 이제 석유 제품이죠.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그 매출 볼륨 단위에서 제일 큰 거는 석유 제품인데 이쪽에 대한 쪽이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이제 감소한 거. 근데 요거 이제 금액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양 자체가 늘었느냐, 그렇죠. 줄었느냐. 요거를 갖고 이제 좀 비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주력 수출 품목 중국에 대한 쪽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소비 쪽에서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줄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특징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건 네. 이제 그 2013년 10월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서 자기네가 썼어요. 의도했던 네. 안 됐던 거는 자기가 그렇게 그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했겠죠. 가장 좋았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차이나니까 가장 이제 어렵다는 걸 보여주기 그렇죠. 위해서 일부러 썼는데 하여튼 판단은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아주 좋은 지적하셨어요. 석유화학제품도 잘 나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전년 대비 네. 그리고 2014년 10월 대비 또 전월 대비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게요. 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얘기 나온 거가 좀 하나 좀 말이 나온 김에 뭐라 그래요. 저 시장의 흐름 좀 하나 보면은요. 지금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작년에 보면 우리나라가 세일 공화국 아닙니까? 네. 엄청나게 세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작년 6월부터 처음 해서 우리나라도 난데없지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뭐 세일즈 코리아다 등등 해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다 뭐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래갖고 금년 2월 10일인가부터 또 해요. 네, 또 해요. 뭐 엄청나게. 그래서 결정타로 날린 것이 작년 4분기에 말이죠. 4분기에 했나? 뭐 6월부터 했나 해갖고요. 개별 소비세 인하 있어요. 네? 개별 소비세 인하. 개별 소비세 인하는 이제 우리나라 소비세가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개별 소비세 일부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나 뭐 피아노나 고가 뭐 뭡니까? 저 명품 백 이런 것들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 먹자 이런 건 해당되는 게 없어요. 어쨌든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거죠. 뭐냐면 작년에 좋아할 수 있어요. 작년에는요. 작년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네. 네, 뭐 그 택시도 마찬가지로 살 수 있단 말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부가치 면제였고 결국 연장됐는데 하여튼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물론 개별소의 특성도 있겠으나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매일 먹는 개별소에 해당돼 안 되는 건 저도 아는데 미리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오늘도 사고 한 달 후에도 사고 1년 후에도 또 사는 품목이면 개별소비세 네. 인하가 효과가 있죠. 네. 그렇잖아요. 네, 소비를 그쵸. 늘리는 거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성 교수 차 산 지 얼마 됐어? 차 산 지 몇 년 됐죠? 몇 년 됐어? 몇 년 벌써 한 5, 6년 됐죠? 5, 6년 됐죠? 네. 예를 들어서 5, 6년 됐는데, 네. 5, 6년 됐으면 지금 사도 되고 뭐 2년 있다 더 사도 됐잖아. 네네. 네. 자동차가 딱 그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네. 작년 12월에 사고, 올해 또 3월에 또 사고, 4월에 또 사고, 에? 6월에 사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 그잖아요. 아, 몇 명 있겠죠? 취미로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이 지금 주차장에 백 몇십 대 있는데 오늘 뭐 알게 모르게 50대 처분했다 그런 뉴스가 났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야 뭐 살 수 있죠. 그죠? 명품 백 난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가 사준 적이 없지만 명품 백을 뭐 샤넬이나 뭔 거를 작년 10월에도 사고 11월에도 사고 올해 1, 2, 3월 계속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있겠어. 그래서 그 효과는 땡기면 끝이란 얘기야. 그래서 보면 자동차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동차. 여기 화면 또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자동차 한번 봐주시면요. 현대차가 1월 판매가 338,315대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좀 더 키우겠습니다. 네. 오늘 보면요. 작년에 있죠. 전년 대비 12.5%가 줄어들었고요. 12.5%가 줄어들었고요. 전월 대비는 거의 40%가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12월이랑 2월은 비교할 순 없어. 그건 알아요. 그렇지만 전월 대비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전년 대비 많이 떨어진 거예요. 15% 기아차 떨어졌고요. 떨어졌고요. JD 파워 이제 자동차는 내일 새벽에 발표하거든요. 내일 새벽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확하면 오늘 우리나라 밤 정도 될 거야. 밤 12시 넘어서 나올 텐데요. 그 동부 시간은 9시 반인가 정도 나올 텐데. JD 파워가 4.5%가 마이너스 전망하였습니다. 1월 달에. 근데 이것도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워낙 눈보라가 많이 쳤고요. 그리고 판매 일수가 이틀 줄었어요. 작년에 연휴가 있는 거 날짜가 때문에요. 주말이 끼어갔고요.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잘되긴 될 거라고 보지만 올해 지금 전월 대비 40%가 마이너스 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가 분명 우리가 좀 인식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되겠다. 현대차 기아차 네. 정확한 이제 판매 데이터를 보게 되면 네. 네. 현대차는 내수가 좀 줄었어요. 한 10% 정도가 좀 줄었다라고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많이 준 게 국내 생산 해외 판매. 네. 이 부분이 이제 급격히 감소를 했죠. 그다음에 해외 생산 해외 판매가 네. 더 많이 역시 같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기아차는 특이하게도 개별 소비세 감소에 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네. 내수 판매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같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 네. 근데 특히 국내 생산 해외 판매가 급감하는. 거의 한 20몇 프로 이상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해외 생산, 해외 판매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국내 영향보다는 일단은 해외 쪽에서 이 판매량에 대한 쪽이 감소하는 영향, 네. 이 부분을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환율이 네. 환율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는 조금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얼만큼 많이 감소했을까. 네. 이 부분이 퀘스천을 달게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판매에 대한 쪽이 감소가 됐다라면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쉽게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네. 저희가 작년 10월이었나요? 네네. 그리고 우리 의선이 형님께서 네네. 이제는 브랜드다. 네. 제네시스다 얘기했잖아요. 네. 에? 현대의 브랜드를 안 쓰고 그 고급 차량에서 제네시스 라인을 한다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진정한 현대차 그룹을 대표주자는 뭐라 그랬어? 현대차 제네시스 214320이라고 그랬죠. 네네. 한번 봐주세요. 네. 한번 오늘 어떻게 하는지 봐줘. 214320. 네. 한번 쳐봐주세요. 이노미션. 얼마나 광고를 쏟아붓겠니? 네. 내가 한번 그랬잖아. 미국이 오랫동안 워낙 드라마에서 많이 보인다고. 네. 요즘 요 새로 나온 것도 보면. 이노션이 계속해서 지금. 이게 일사도 이게 제네시스가 네. 제가 보기에 현대차 그룹에서 자동차가는 유일한 지금 살아있는 주식이야. 네. 제가 보기에는요. 왜냐면 이거는 모르죠. 근데 어찌됐건 돈을, 돈의 힘이죠. 광고를 쏜다는 거는. 이게 참 우스갯소리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몽국 회장이건 뭐 그 정영선 부회장이건 어디 집, 외국에 어디 가는 거야. 네. 공항에서도 호텔까지 가는데 저 입간판에 도요다가 있으면 안 되지. 네. 그잖아. 제네시스 뭐 EQ인지 뭔지 Q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다 돈이죠, 다 돈. 네. 누구 통해서 나가? 제네시스 통해 나가.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주가는 살아있네요. 슈퍼볼 네. 광고도 한다 그러니까. 슈퍼볼 광고 누가 하겠어요? 아, 제네시스 해야지. 이노션에서 만들어야지. 예, 예,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인가 말이죠. 그 이 대표 기억나실지 몰라요. 저희는 방송에서 여러 번 제가 인용했던 건데요. 한 재작년이죠. 벌써 2014년 말에 CNBC에서 CNBC가 뭐 20년 된가 해갖고 특집으로 방송을 하면서요. 향후 25년 동안 보유해야 될 주식을 10개 발표한 적이 있어요. 25년? 네, 그 얘기 기억나죠? 네, 그 기억나요. 그래서 방송도 하고 여러 번 인용했었는데. 좋네. 25년 동안, 25년 안 지났잖아요. 이러면 되네, 빠지면. 아, 그렇죠. 네. 올라가면 되게 떨어지는 것도 있죠. 그래서 뭐, 거기도 보면, 구글 들어가고요, 애플 들어가고, 페이스북 들어가고, 테슬라 들어가서, 10개 중에 7개가, 예? 예, 아, 기억나요. 10개 중에 7개가 IT랑 그 관련되는 회사였어요. 10개 중에 7개가. 예, 네, 7개가 있고요. 나머지 3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몰라요. 네 개가 있었는데요. 네. 여섯 개가 IT입니다. 죄송합니다. 비올리라고 있었어요. 비올리아. 비올리. 네, 비올리아는 저거요. 세계 최대 물 관련 회사입니다. 그 프랑스 회사. 비올리아 엔지니어먼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하나가 카니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카니발. 그래서 그거는 전 세계 유람선 회사입니다. 유람선. 유람선. 그 나머지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심장 혈관 만드는 회사. 혈관. 네, 그러니까 스턴트 같은 게 아니라 혈관 네, 자체, 혈관 인공, 자체를 재생하는 네, 혈관 만드는 건데 또 하나가 기억, 제가 딱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제 화면 좀 보시면 네. 온라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온라인 테크놀로지 이게 뭐였던지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네, 기억 안 납니다. 네, 이거 온라인이요, 피디님. 온라인. 온라인 테크놀로지가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호석 전문가랑 밥 먹을 때도 얘기했던 회사인데요. 이게 1년짜리고요. 이게 5년짜리가 이게 사상 최고예요. 오늘 같은 날이요. 이게 보면 많이 올랐죠. 2014년 때도 많이 뭐 쉬었다 쉬었다 지금 또 올랐어요. 한 30% 올라갔는데 이게 온라인이니까 뭐 같아요. 뭐 균형 잡고 이런 건데. 자동차 온라인 막 그러잖아. 네. 그래서 기억나니 여기까지 하자 그 얘기까지 기억나. 했는데. 어? 얘기했던 건 기억나요. 이빨 균형이라 했죠. 이 균형. 아, 이빨 균형. 네. 이 보조 보철하는 거 보철. 그래서 중국 사람 보철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 보철에 브레이슬릿이라 그러거든 끼는 거. 네네. 그거 하는 건데 지금 보면 흉하잖아요. 근데 네네. 요즘은 예전에는 쇠였는데 요즘은 플라스틱하고 투명한 거 많이 해요. 예쁜 걸로 많이. 투명한 것도 있고 안쪽으로 아예 하는 것도 있고. 예. 네, 그 안쪽 박작도 약간 성능이 다른 건데 그런 네. 거 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올라갔냐면요. 이게 오늘 사상 최고가인데 오늘 실적 깜짝 쪽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가 길게 봐야 된다 주식을 그 얘기하고 하는 거 단기적인 해석할 게 아니라 중국이건 아시아건 이머징 국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예전에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20년 전에 보면 우리나라 교정하는 몇 별로 없었다고요. 근데 그때 보면 교포 애들이 오면 다 교포 애들이라는 애들이 이를 교정하고 있었거든. 네.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교정 엄청 하거든요. 네네. 저희 딸도 했을 정도니까. 예? 저희 딸도 한 10년 전에 이거 했거든요. 교정했거든요. 요즘 웬만하면 다 하는데, 그게 이제 중국 아직 초기지만 중국이나 이머징국에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지금 이게. 심지어 그런 데는 일부러 교정기를 끼잖아요. 교정기를 끼는 이유가 뭐냐면 부의 상징이라서 가짜 교정기를 판대요. 그래서 그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걸 낀다고 그러더라고, 오히려. 아, 그거는 네. 좀 심하네. 그거 안 써본 사람 얘기지. 아, 그러니까 그거 왜냐면 엄청 불편하거든, 그게. 그 진짜로 가짜 교정기 판다고 그러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온라인 테크놀로지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아니라, 그래서 디오 있잖아요, 디오. 디오가 됐건 뭐, 네네. 그 바테길가 뭐 그런 거 있죠. 네네. 자기 얘기하던 거, 자기 네네. 그 사촌 동생이나 또 뭐 있죠? 그 디오의 경쟁사, 워낙 오리지널 회사.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이가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메디톡스가 됐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성에서 폈던 게 아니라 매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꼭 필수 불가결한 건 아닌 거죠. 이가 안 좋더라도 사는데, 먹고 사는데 이상이 없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는 거가 이가 됐건 보톡스가 됐건. 그래서 보니까 이건 메디톡스인가? 이서딘 네. 선전하고 TV 광고 하자 돼? 네네. 보셨어요? 할만하죠. 네. 그게 노리면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할 IR의 효과도 있겠지만 외국에 이런 것들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서딘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광고한다.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데 관심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지금 꼭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기약 수준이 아니라 예? 그렇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선택적인 의료 행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미용에 관련된 거. 네, 미용이 됐건. 그런데 이게 딱 이게 대표적인 게 온라인 테크놀로지. 이게 유명한 회사예요. 지금 이게서. 예. 네. 그 딱 온라인 테크놀로지 이거 ALGN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밥 먹을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장원석 부장님한테 얘기 줬는데 하여튼 이런 게 지금 세상이다. 네, 세상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카카오 택시. 어쨌든 간에 써보면은 겁나게 편하죠. 그죠? 겁나게 네. 편합니다. 왜냐면 네. 이제 택시기사가 어딘지 네. 알고 찾아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정확하게 위치를 내가 이제 저걸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전송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그 지도에서 이제 오차 범위가 있는 거를 갖다가 네. 자기가 이제 그 위치를 막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생각이 좋은데 네. 카카오 뱅크, 네. 카카오 뱅크가 지금 보게 되면 신용카드 시장에 대한 쪽에 진출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신용카드 사업에,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는 있는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안 하고 있는 건데 카카오 대리도 한다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게 되면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신용카드 사업이 불가능했는데 그죠? 카드법과 관련되면 이번에 이제 금융위 결정이 이후 지난번에 이제 할 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신용카드에 대한 쪽을 해주겠다라고 했고 이번에 이제 금융위 의결 이후 정식 진출이 가능해지면 네. 카드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네. 되면은 카드를 굳이 발급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결제만 되면 네. 신용카드 자체가 아예 그냥 그 발급 절차 없이 그냥 스마트폰으로만 하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돼버리게 되면 네. 그리고 이제 그 NFC 결제가 됐던 아니 바코드 결제가 됐건 뭐 중국도 바코드 결제 하는데 우리 못할 이유 없잖아요. 전부 중국이 뭐 기술이 대단해갖고 뭐 저 텐센트가 뭐 되는 이유가 아니고 그냥 걔들은 바코드 결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바코드 결제만 해주게 되면은 그 카드 없이도 그냥 그 카드 발급 비용 없이도 신용카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 촌촌이 마일리지 조금 더 주고. 좀 더 주고. 뭐 카카오 네. 그 마켓에서 물건 사고 하면 돼. 포인트 더 주고, 포인트. 그렇죠. 2%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결제 대, 그러니까 인터넷 중간 은행, 중간 마진을 가져가는 결제 대행 업체가 불필요하기에 네. 수수료 결제 금액의 2%가량을 낮출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에서 최대 4% 달하는 수수료를 냈는데 네. 그러니까 가맹점들이 네. 야, 카카오 거 하면 절반이래 수수료가. 안 할 이유 없다는 얘기가. 누가 죽는 거야, 그럼? 예? 누가 죽는 거야? 아, 그니까 안 먹는 거죠. 그 수술을 안 받는 거죠. 아, 그니까 먹는 놈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먹는 놈이 없어지는 거죠. 페이게이트가 죽어버리는 거지. 페이게이트가 죽어?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거야? 애들이 그 한국 사이버 결제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다. 우리가 말할 순 없으나 예, 예. 우리가 나쁜 건 얘기 안 하잖아. 예,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그 중간에 그런 거 함부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어디 안 좋은 거. 예, 어디가 이제 그 뭐냐면 그 안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맹점이 4%에서 하는 수수료를 냈었는데 이거를 이제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네. 이제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하여튼 일승원 교수 얘기는 제가 중간과정을 이해를 못하고 네. 있으나 네. 어찌됐건 제가 아는 건 이거죠. 이게 그 카드 신용카드 업을 허용해주는 건 이번에 인터넷 뱅크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고의 먹거리입니다. 네, 그거가 최고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용카드 업을 하려고 그러면요 일단 지점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점당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번에 빼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은 나름 전문이잖아요. 그 인터넷 은행 이런 거 할 때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거기에 최고의 이권 사람이다 저게요. 무조건 돈 버는 거거든요. 근데 전 그걸 몰랐는데 그거 갖고 뭐 수수료 하면 페이게이트사가 어려워진다 이거요? 그 먹거리가 뺏기는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이 제가 신용카드 이성계에서 갔었어. 예를 들어서 삼성카드가 됐건 현대카드를 가서 그 카드를 내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가서 10만원을 긁었어. 예? 그럼 10만원 걸 때마다 2%니까 한 2천원 정도는 누군가 먹는데 누군가 먹는데 이게 페이게이트가 누군가 먹는데 그 얘네 카카오 카드로 쓰면 안 먹는 놈이 빠진다는 거죠? 아,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가맹점들이 알아서 찾아온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러니까 결론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빼먹는 놈이 없어진다는 거잖아.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더 중요한 거죠. 카카오가. 아, 이거 카카오 늘어나는 건 무조건 맞는 말인데. 네.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가입자 이사는 무조건 좋잖아. 예. 그 가게를 하는 사람은 좋잖아. 수저가 예. 없어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그동안 그거 없으면, 카카오 없으면 알아서 2%가 먹을 걸. 현대카드 가서건, 삼성카드 가서건, 신한카드 가서건 앉아서 먹는 놈이 있었는데. 예? 그 먹는 놈은 먹는 게 빠진다는 거지. 예. 맞죠? 확실해? 아니 좀 안 맞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하죠. 하여튼 먹는 게 좀 줄어드는 거 맞죠? 네네. 줄어드는 거 맞죠? 네네. 아, 그걸 무조건 악재죠. 네. 네. 줄어들면 무조건 악재죠 뭐. 네. 네. 2% 아닐지언정.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네 지금 보게 되면 또 하나 그 내용을 한번 볼 텐데. 아까 슈퍼볼 했으니까. 네. 이제 지카 바이러스 공포의 여행주 급 직격탄. 네. 이제 이해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행주? 그거요? 네. 지카 바이러스 특집을 해드릴까요? 지카 특집 한번 할까요? 지카 특집? 하나 투어도 빠지고 모두 투어도 빠졌는데 지카 특집 해볼까요? 네, 지카 특집으로 한번 해보죠. 왜냐하면은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나 네. 인도네시아에서 발병했잖아요. 네. 그죠? 여행도 안 갔던 사람이 네. 지금 보게 되면 지카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래서 네. 그럼 그 모기가 결국에는 넘긴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무섭기는 한데 네.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모기는 좀 네. 덥고 습한 나라에 많잖아요. 우리 추워. 관광객들 이번에 춘절 때 우리나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특집 가겠습니다. 네네. 지카 바이러스 특집 가겠는데요. 네. 지카 바이러스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예? 네. 제가 다 준비했어요. 레포트를 써왔어요. 네네. 1947년 네. 아프리카 우간다. 예? 그래서 원숭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처음 발견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더 화면을 키워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그런데 아프리카랑 동남아 태평양 지도 등에서 발견했는데 최근에는 남미랑 카리브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의사도 아니고 의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베낀 거니까요. 네. 보시면 돼요. 댕기열 같은 거. 열성 질환을 유발하는 이집트숲 모기가 전염원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얘기가 왜 나오냐? 작년에 한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에서도 흰줄숨 모기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전염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기사가 있어요. 찾아보면은요. 그래서 어떤 뭐 의학 관련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흰줄숨 모기가 주변 야산이나 군부대 인근에서 자주 발생한답니다. 근데 현재까지 직접 전염된 사례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걸리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전염되고 이거는 100% 확인된 바 하나도 없어요. 다만 확률적으로 온 사람이 많이 있었다 얘기예요. 소두증 있죠. 머리가 작아진 거. 그러니까 뇌가 발달이 안 된 건데요. 임신한 상태의 엄마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 태아가 소두증에 걸릴 때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능성이니까 확실치 않은 거예요.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두증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카바이러스가 지목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문제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 가면 제가 오늘 나온 것 전부 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찾아온 거거든요. 보통 분들은 3월 3일에서 7일 정도 약하게 발열이나 발진 나오고 나서 그냥 끝나는데 몸이 안 좋으나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무서운 거가 전신마비에 일단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지카 바이러스가 가장 발달된 브라질에서는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성인 전신마비로 발전할 수 있는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게 또 있대요. 예?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당연히 임신하기도 겁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브라질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지금 임신하지 말라고 권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얘기 아시겠죠? 지금 요 화면 있죠? 이거는 오늘 1일, 오늘 아침 6시인가 제가 뜨듯 뽑은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에 보면 지금 오늘 현재 26개국에서 발병했어요. 아시아 쪽에서는 태국이 발병했어요. 태국. 내 기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말한 거 간 적도 없다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관련주를 여기 얘기합니다. 네. 실제 치료제나 백신은 없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명문제약이 모기 기피제. 네, 이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가 내연 백신 원료다 한다. 그리고 진원이 관련 백신 개발하겠다. 뭐 이런 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일부 성생활을 통해, 성행위를 통해서 걸릴 수도 있다라는 또 일부 보도가 있어요. 확인된 적 있다 없다 없어요. 네, 그래서 전부 다 확인된 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타 제약주 올라가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딱 뭐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건 하나도 모르겠고요. 사노피 하면 먹어주잖아요. 네. 사노피 말은 믿어줘야 되잖아요. 사노피가 얘기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알려지지 않은 게 지금 워낙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노피 얘기가 지금 백신을 연구 개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다. 사노피 얘기입니다. 사노피. 네, 근데 주식은 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테마주 매매를 유의하자는 얘기가 제 결론인데 이거는 제 얘기일 뿐이고 주식은 합리적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이 정도 되면 박수 한번 쳐줘야지.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나오잖아. 깔끔하게. 네. 네. 주의하자. 네, 주의하자. 그러니까 알아서도 목이 안 물리면 된다. 네. 네. 그리고 당연히 그 지금 임신한 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임신한 네. 분이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나 이쪽 중남미 가려고 그러겠어요? 워낙 또 잘 안 가요. 임신한 사람 워낙 가지도 않은데 거기까지 멀리 간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 있겠어? 그것 때문에 뭐 그 여행주가 떨어진다?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여행주가 안 좋은 거는 지금 요커에 대한 감소 우려? 뭐 이런 거죠.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남미 워낙 가는 사람들 별로 없죠, 솔직히. 아니, 그렇잖아요. 남미 여행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여기 있다가 저기 간 그, 앵커. 네. 거기 뭐 살고 있으면, 네. 거기 뭐 안전하게 동네에서 사는 거지. 이거 지금 목이 안 물리면 되는 거죠. 뭐. 네.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그냥. 예. 자, 그리고 지금 네. 보게 되면 특이한 거는 네. 이제 유가가 어쨌든 어제 내리긴 했죠. 네. 어제 내리긴 했는데, 워렌 버핏이 네. 정유주를 매집하기 시작을 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세계 2위 정제 회사죠. 필립스 66. 필립스 66을 1조 원 가까이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만 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필립스 66에 대한 쪽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립스 66의 지분을 사들인 건 지난해 8월, 작년 네. 8월부터 샀고요. 지금 10%까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지난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에만 필립스 66을 갖다가 1조 원 정도를 사서, 네. 지난달에만 1조 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도, 지난주에도 또 254만 주 추가 해갖고, 지금 13.6%까지 지금 필립스 66에 대한 지분을 늘렸다. 네. 정유회사에 대한 지분을 늘렸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올해 작년 실적은 안 좋죠. 지금 보게 되면 4분기 이익이 43% 추락, 매출은 38% 감소, 네. 뭐 이런 쪽이 나왔는데, 시장의 기대만큼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버핏이 이제 CNBC 인터뷰, 작년 9월에 이제 인터뷰한 것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석유 회사를 산 게 아니다. 필립스 66이라는 회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 그 경영 방식이 매우 마음에 든다라는 얘기했는데 네. 버핏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추가 매수 작년 8월 사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한 시점이 이제 $30 깨지고 나서 네. 국제 유가가 $20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반등하기 시작을 했을 때 지분을 매수했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유가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 어느 정도 이제 뭐 바닥권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닥권에 임박해 있다라고 워렌 버핏이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뉴스에 대한 쪽이 있었습니다. 네, 뭐 각자 반면에 또 예. 골드만은 네. $25 간다고요? 아, 골드만 석스는 결국 유가 $25 이하 간다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게 뭐 네. 계속 간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떨어질 거란 얘기 하고 있고요. 이거죠. 지금 골드만 석스 얘기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거요. 즉 시장에서 사람들이 저거 아닙니까? 또 이제 유가가 또 좀 반등하니까 4일 반등하니까 또 연말까지 $85 간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주장이 엄청 많은 거예요. 주장이 없으면 주식 증권회사가 뭐하러 존재해? 주식시장이 없죠. 주장이 없으면 없잖아요. 근데 골드만삭스의 얘기는 딱 이겁니다. 이게 오늘도 영어공부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또 영어공부는 좋은 방송이야. 골드만삭스는 It's too late for OPEC to save oil. 투투 정보 딱 들어가자. 투투. 투투. 투투. 투투. 가능하다 없다. 가능하다. 아니다. 불가능하다. 얘 지금요. 너무 늦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OPEC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OPEC가 감산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다고 얘 주장일 뿐이고 일부에서 $80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렇잖아요. 오늘도 보면 또 똑같은 얘기인데요. 또 석유회사나를 아이칸 형들이나 그 형들이 많이 샀다가 지금 엑스대갖고 엄청 짜증낸다는 기사도 있어요. 근데 워렌 버핏은 또 다르죠. 워렌 버핏은 맨날 얘기하면 나이도 많으신 분이 20년 후를 본다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 주주를 위해서 하시는 분이잖아요. 많죠. 근데 워렌 버핏은 이제 전 세계 2위 부자잖아요. 미국의 포비스 기준이 2위인가 부자 아니에요? 그 미국 기준으로 보면 2위의 부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얼마 전에 우리 주동인 전문가 얘기했잖아요. 워렌 버핀 같은 분은 내려도 사고 또 내려도 사고 얼마나 돈이 많으니까 막 사잖아. 대한민국에 몇 분이나 있어. 예? 근데 대한민국은 장기적으로 보면서 사는 게 맞죠. 살 수 있죠. 80달러면 대박 나잖아요. 근데 이건 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늘 말씀드리고 하지만 제 주장은 방향성을 알 수 없으나 다양한 주장이 있다. 저희의 노릇은 저희의 이런 많은 사람들 의견을 객관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1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켓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1부 때 저희가 전해드려야 될 뭐 중요한 거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몇 가지 못한 게 있어갖고 이거 몇 가지 보고 우리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일단 갖겠는데요. 오늘 하여튼 경제지에 보면 이렇게 분석 기사를 나온 거 보는데 네.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들. 그런데 네. 이제 시장 영향이 안 미치는 거 있고 좀 봐야 되는 거. 왜냐하면 이런 거 보여드리면 하여튼 딱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시간 내더라도 관심하면 이런 게 저장해두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터넷에. 네네. 보시면 되겠는데 제 화면 한번 잠깐 봐주세요. 저도 오늘 그거 챙겼는데 이성 교수 챙겼던데 오늘 매일경제에 한면 보면 우리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과 관련된 게 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금융지주회사에서 금감원에서 이제 해석기 나온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봐두셔야 돼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사인데요. 다른 데는 별로 잘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이요. 왜냐하면 금융지주사 전환 때 비금융계열사 주식 못한 이거 워낙 당연한 건데 그래서 당연한데 우리는 이제 처음 그런 게 생기니까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전량 없애야 됩니다. 네. 이게 누가 딴 데가 사가야 돼요. 네. 아,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살 수도 있고 그 여동생들이 살 수 있고 누난지 하여튼 그 주식을 없애야 돼요. 그게 있겠고요. 요 밑에는 이제 요 밑에 여기 부담 덜려면 삼성전자도 지주회사 전환해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다 여기서부터는 요거까지 팩트입니다. 요거까지 팩트예요. 요거 팩트고요. 잘 보세요. 그 금감원 얘기니까 팩트입니다. 이거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전망의 전망. 부담 덜려면 삼성전자도 지주화 전환. 이건 얘기가 여러 번 나왔던 건데 네. 삼성전자에 부인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다. 이재용이 SDS 판돈으로 물산 지분을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원샷법하고 연계가 되나요? 뭐다 있다고 예. 봐야 되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뭐 그것까지 내용은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매일경제 한번 들어가서 봐보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 찍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신 분들은 하여튼 여기서 보시면 매일경제로 들어가서 이런 거 검색하면 될 겁니다. 삼성생명 뭐 지주회사 이런 거 보내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애플페이 얘기 잠깐 좀 네. 넘어가죠. 그렇죠. 애플페이가 2월 8일 중국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라는 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결제 수수료를 파격적 인하. 이 수수료 인하가 어쨌든 간에 지금 대세가 되는 것 같고요. 현재 19개 은행을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알리바바 텐센트 현지 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근데 이제 중국 대부분의 은행을 사람을 협력사로 끌어들였다. 19개 은행을 갖다가 이제 끌어들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페이는 NFC 기반의 서비스. 근데 이 참 그 요즘에 보게 되면 동남아나 오히려 중국이 이런 결제라든가 이런 IT 쪽 활용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도 더 많이 빨리 앞서가는 이제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애플이 중국 진출한 중국 진출을 위해 현지 대부분의 은행을 협력사로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보면 오토 서비스가 상당히 이제 그 협력이 예상이 되는데 뭐 이다오 택시, 차이나 항공 등의 온라인 사업자.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애플페이 진영에서 보게 되면은 택시 등 생활 밀착형 앱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 애플페이에 대한 쪽을 적용을 가능하게끔 해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요? 네,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네. 이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토에서도 같이 될 수 있게끔 해줬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애플페이가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는 좀 더 그 파괴력 있게 다가가고 있고 다른 애플페이 다른 국가와 달리 중국 결제 수수료를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낮췄다. 아예 한번 그 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현지 은행 간 결제 수수료가 0.1%도 아니고 0.03%로 네.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국가가 0.15% 수준인데 네. 중국은 5분의 1 정도 수준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한국 또 네. 이제 중국에 준하는 수수료 수준을 이제 원하고 있으나 과연 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고 한국도 조만간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NFC 결제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이제 그 IC 혼용 그 마그네틱 단말기 하고 이제 IC 혼용 단말기가 절대 비중을 차지해서 NFC 단말기가 쉽지 않은데 다만 평창 동계올림픽 여기에 맞춰서 NFC 결제 단말기를 한국에 대거 보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뭐 높은 사람 한두 번 만나갖고 하라면 또 금방 가니까 금방 하는 거죠. 뭐 네. 그러니까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확인하고 저도 좀 얘기하겠는데 네네. 오늘 애플 나왔기 때문에 또 중요한 얘기 하나 했어. 네. 오늘 구글이 시가총액이 시간의 기준으로요 애플을 네. 넘겼잖아요. 네. 그 얘기 잠깐만 하겠는데 제 화면 잠깐 잡아주세요. 네, 오늘 중요한 건데 또 오늘 딴 것 때문에 정식하려고 말을 못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알파벳 이익이 8.67달러 나왔습니다. 주당. 네, 정확한 명칭은 알파벳이죠. 매출이 2,213억 달러. 그래서 당초 예상 이 정도였기 때문에 뭐 어니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실적 나왔어요. 정기장이 1.2% 올랐는데 시간에는 뭐 9%까지 올라다가 아까 제가 마감 직전에 봤을 때는 5% 정도 봤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가총액 5,700억 달러 되세요. 애플을 넘어서서 갔고요. 2010년 이후 처음인데요. 당시는 모두 2,000억 달러 미만이었으니까요. 두 개 모두 엄청나게 오른 건 사실이죠. 예, 네, 근데 보면, 예, 지금부터는, 구글을 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주장이에요. 주장입니다. 애플을 보더한테 이긴 이유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거예요. 아이폰의 의존도가 너무 크지 않느냐? 예? 매출 기준 3분의 1이 해야 되는데, 요번에 분기 실적이 1% 증가에 불과했고요. 아이패드랑 맥이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그럼 반면에 우리 구글은 에? 웹에서 모바일까지 다 장악한 거 아니냐 우리가. 구글 측 얘기입니다. 구글을 선호하는 사람 얘기예요. 작년뿐만 아니라 금년 내년까지 모바일 광고의 3분의 1을 구글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체 광고의 모바일 광고의 3분의 1. 그만큼 모바일 구글 애드센스가 꽉 잡고 있다는 얘기죠. 페이스북도 잘 나가는데 페이스북이 20%. 구글이 3분의 2니까 얘네가 두 개 합치면 88%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얘네가 독과점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구글 얘기는 모바일 웹뿐만 아니라 인공지능하죠. 헬스케어하죠. 바이오하죠. 그리고 무기까지 하죠. 무기. 그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무기하죠. 그리고 무인차죠. 무인 자동차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시범 사업으로 애드벌 벌룬 띄워갖고 인터넷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한다 그러죠. 우주 사업 이런 거 하죠. 구글 얘기는 구글은 아이폰과 애플과 달리 성장성 있는 곳에 다 투자한다. 앞으로 먹거리 자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게임 토크 코너인데요. 아, 이번 또 자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뭐, 키오드림 창시자. 네. 키오드림 창시자. 그리고 키움, 그 키오드림 슬러거. 그죠? 지금 이제 새로운 슬로거, 과연 어떤 주식에 주목하는지. 네. 요즘 좀 뜸하셨거든요. 네. 슬로거가. 네. 이제 칠 때가 됐습니다. 네. 자, 서인석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요즘 아주 그냥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아, 절치부심. 네. 이제 칠 때가 되셨어요? 이제 칠 때 됐어? 네네.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는데. 왜냐면 이 주가라는 게 이제 보통 이렇게 빠질 때 파는 건 좀 그렇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손절매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반등을 노려가지고 이제 손절매 하는데,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 반등을 기다렸는데 5번이나 실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월요일 방송할 때가, 네. 뭐 5번째 반등 시도였었는데, 네, 그게 이제 다음날 바로 이제 유가 하락이 나오면서, 네. 그렇게 빠질만한 하락은 아닌데 일단 뭐, 반등이 실패가 되고 곧 바로 다음 날 또 수요일부터 이제 반등이 이어지는데 여섯 번째 반등 시도인데 이번 뭐 반등 성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금주 그리고 설 이후까지 일단 뭐 반등 흐름으로 장을 보시는 정말 거의 한 달 지난 1월은 뭐 역대급 하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월은. 그렇죠. 네, 역대급이에요. 예, 네, 그렇죠. 역대급 하락을 극복하고 일단 2월은 그래도 좀. 네. 뭐 이번 설 연휴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불안감에서 보냈겠지만 이번 설 연휴는 물론 이제 상승 추세는 아니지만은, 네. 하락 추세 속에서 특히 이제 1월 달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네. 좀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는, 네. 금주 그리고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있잖아요. 제가 주식은 요즘 잘 못 찍지만 사람 잘 찍거든요. 예. 이게 우리 지난 12월 초인가 그때 황순택 전문가 갑자기 나왔을 때, 네. 그리고 이 판이 돌아오는구나. 주식도 지금 그런 게 움직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리바이벌 2015다 그랬거든요. 네. 딱 기억나는지 아세요? 네. 지금이야 한미약분 7, 80만 원이죠. 네. 딱 작년이맘때 10만 원대였다. 10만 원이었지. 그래갖고 10만 원. 2월 말인가 3월 초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 네. 기억나요? 네, 네. 다시 왔어요. 아, 진짜요. 예. 지금은 딱 우리 선정 부장님이랑 함께 해서 지금 워밍업 하실 분이야. 그런 타이밍이 왔거든요. 이제 여섯 번째 반등인데요. 예. 이제 이번에 2월 달에 해갖고 이제 바닥 찍고 딱 감이 어떻게 보세요? 말씀 잘 해주셔야 돼요. 일단 뭐 중기적 흐름에서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고요. 네. 하락 추세고 그 안에서 일단은 좀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네. 좀 리스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경기하고 기업 실적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약하고, 뭐, 그게 혹시 뭐, 6개월 뒤, 뭐, 9개월 뒤 혹시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번에 저점 찍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데, 아직은 뭐, 그걸 기대하기 굉장히 좀 희박하고, 일단은 그 지난 한 4, 5년간이죠. 네. 우리나라 그 시장을 이렇게 4, 5년간 흐름을 보시면은, 한 98% 가격 범위가 한 1800에서 한 2100 정도고, 네. 한 90% 정도 범위가 1850에서 2050이에요. 네. 그리고 항상 그 1800, 우리 시장 기준으로요. 1850, 그 때 오면은 항상 그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지만 어떤 글로벌 공조 노력이 좀 일부 좀 나왔거든요. 특히 양적 완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첫 스타트가 20이었죠. 네. 네. 다음에 이제 다보스 포럼.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BOJ.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뭐 스탠리 피셔라든가 일부 연준 위원들의, 네. 어떤 뭐 시장 우호적인, 네.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가 일단은 돈의 힘으로, 네. 상승 추세 전환은 아니고 일단 돈의 힘으로, 네. 일단 반등이 전개되는 국면이라는 거 그것에 대한 판단은 거의 뭐 일치하는 의견을 일단 보여요. 네. 다만 이 반등이 뭐 지금 멈추는지 다음 주 멈추는지 아니면 뭐 2월 말까지 가는지 그거는 이제 또 시간을 좀 보면서 일단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아니 부장님 오늘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요. 예. 딱 저는 진짜 사람 찍는 자존 정말 그 인정하죠 제가. 네 인정하죠. 내가 마지막에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그건 인정하잖아. 사람 잘 찍잖아. 작년 이맘때요. 딱 이거 보지 마세요. 준비한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12개월 전을 돌아가면. 10만 원대였단 말이죠. 그리고 한미 아프면 계속 그 10만 원대가 계속이었다. 내가 기억나. 2014년 그러니까 14년 12월 말 종가가 99,0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99,000원 때 10만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때 한미 아프 왜 보고 계셨어요? 아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를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래 지금 물려 빨리 같이 들어가지. 뭐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인데요. 질문 좋지 않아요? 아유 뭐 훌륭한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질문이래요. 박수 한번 쳐줘야 돼. 그 제가 이제 올해 작년 1월부터 이제 그 방송 영업을 시작을 했고 네. 방송 영업을 하기 전에 이제 어떠한 종목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작년 9월부터 한 10월까지 한 넉 달 동안 좀 되게 많이 하셨죠. 머니지 매니본 네. 두고 뭐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뜬금없이 한약품 같은 걸 얘기하면서 종목 세 개를 같이 얘기했을 때 제가 기억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종목을 한 10개 정도 골랐고 네. 그 10개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약품이었죠. 한미약품 아마 당시 12월 달은 물론이고 1월 달, 2월 달, 3월 달 리포트를 보시면 아마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목표가가 아마 14만 원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의미 없는데 네. 제가 이제 그때 왜 10종목 중에 하나 그전에 특히 이제 한미약품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일단 방송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제 그 핵심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제약업 전체적인 어떤 그 업황의 흐름인데, 네. 뭐 제약업은 과거 뭐 90년대도 그랬지만 보통 고퍼주였어요. PER이 한 20에서 한 25 정도 가는 고퍼주였고, 이제 고퍼 대접을 받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어떤 그 약품 하나 제대로 잘 만들면은, 네. 혹은 그전에 이제 수입을 많이 했으니까요. 네. 좋은 수입 약품 하나 수입하게 되면 매출이 갑자기 확 뜨고, 네. 또 이제 그 기술 수출이라든가 뭐 임상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항상 그 고포 대접을 받아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솔직히 그 2000년 한 10년 고전까지는 좀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에는 뭐 드링크나 만들어서 파는 네네. 혹은 외국에서 이제 그 알약 수입해서 파는 네네네. 그런 어떤 제약 업종이었다가 2000년대 들어오니까 아 글로벌 금융이 아니 글로벌 금융이 아니죠. IMF죠. 네. IMF를 겪고 그러면서 신약 개발에 대한 그 시각을 많이 돌렸어요. 그래서 아마 최초로 아마 신약 개발 나온 게 SK 케미칼이 아마 플라즈마인가 뭐 그런 신약 개발 네. 1호가 있는데 일단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신약 개발을 해왔고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작년 1월 달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배경은 뭐냐면은 네. 특히 그 2010년, 11년 이때부터 한 14년까지 네. 엄청나게 R&D를 했어요. 네. 뭐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한미약품과 이제 LG생명과학이죠.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LG그룹이나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네. 그래서 마치셨다. 그래서 쭉 보셨잖아요. 네. CJ대한통운도 하셨잖아요. CJ대한통운이요? 아니었나? CJ대한통운 제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 근데 갑자기 소통 한번 하고. 예, 네, 소통. 소통 한번 해야 돼. 네. 다우100님이 이승훈 교수 경고했어. 뭐요? 아까 박수 치는데 건정건정 박수 치는 이승훈 교수님. 건정건정 박수 조심하세요. 가는 수가 있어요. CJ대한통운들에서 말씀하셨다는데 나는 그래서 아 CJ대한통운은 예. 제가 거의 아마 언급을 안 한 거로 왜냐면 유통 네. 관련 주식들은 제가 별로 이렇게 좀 언급을 그럼 제가 했나 보죠 예 네. 그러셨나 보네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노리는 것들은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지금 보는 쪽들 막 준비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어떤 쪽 섹터 주로 좀 보고 계세요 일단 그 한미약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급등주를 많이 노리잖아요. 네, 보통 이제 뭐 세력주를 제외한다 그러면 역시 네. 실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한미약품은 이제 실적보다는 이제 그런 기술 수출과 임상 뉴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 네네. 또 이제 우리나라 보통 기술 수출을 한다 그러면 규모가 좀 작았어요. 네. 근데 당시 이제 제가 한미약품을 봤던 거 뭐였냐면 그 당뇨병 주사제였어요. 네네. 그게 이제 예정상으로는 가을쯤에 아니 상반기 내로 이제 임상 이상이 완료가 되고 네네. 그 기술 수출이 아마 가을쯤 나온다 그러는 우리 키움증권의 당시 그 네. 제약업종 담당하던 연구원 네. 글을 보고서는 캐치를 딱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딱 그것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당뇨병 주사제. 아 이거다. 네.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한번 10몇 프로 이익내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초에 두 번에 걸쳐서 10만 7천 원, 6천 원 샀는데 그때도 네. 이제 딴 거는 필요 없고 그냥 당뇨병 주사제만 보십시오. 이거 큰 그전에는 뭐 기술주 해봤자 뭐 천억, 이천억이었는데 이거는 정말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 제가 원래 계산했던 거는 한 1조 정도였는데 그게 5조짜리였죠, 결국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장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으니까 이제 뭐 7, 8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일단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모든 주가라는 게 예상한 것보다 더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아무리 네. 실적이 작년보다 올라가도 예상보다 덜 나오면 어닝 쇼크라 해서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올해를 봤을 때 일단은 기대하는 게 네. 첫 번째로 이제 IT 쪽에서는 OLED장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역시 제약 업종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전망치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눈여겨보는 건 뭐냐면 시장 전망치하고 제가 보는 어떤 거 성장 전망치거든요. 네. 그 가격 범위가 좀 벌어졌을 때 저는 그 타겟을 잡는데 OLED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전망치 가장 높게 잡은 게 뭐 한 2010년 16, 17, 18 뭐 빅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네. 그동안에 이제 OLED 투자 규모보다 합친 거 한 4, 5년간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규모가 앞으로 네. 한 2년 동안 추진이 된다는 건데 네. 실적을 보면은 그거만치 좀 컨센서스가 안 잡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OLED 관련주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OLED를 전 탑으로 보고 있고 네. 제약업종도 역시 이제 뭐 LG생명과학이라든가 네. 한미약품 일단은 좀 뺐어요. 매매 대상으로. 네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뭐 동아SD 좀 그러니까 제약업종 내에서는 우량주를 좀 타겟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종목도 각각 나름대로 어떤 신약 개발과 임상 뉴스 그리고 네. 이제 LG생명과학 같은 뭐 제미글로라는 그 약품 아니 당뇨병 약을 가지고 좀 전 세계로 좀 출시를 하려고 일단은 북미하고 유럽 이런 네. 쪽 제외하고 이제 중남미하고 중국 이런 쪽으로 좀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유럽하고 미국 쪽으로 간다 그러면 워낙 제약업이 크니까 네. 규모가 큰 어떤 성장이 기대되는데 하여튼 그런 그 제약업종 내 종목들도 이렇게 실적들 쭉 보면은 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보수적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게 그 보수적으로 잡아놨으면 만약 이게 그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뭐 흐름대로 네. 많은 뉴스 플로우가 나왔을 경우에는 크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 네이버라든가 우리 뭐 키움증권에도 이제 기업 실적 전망을 보시면은 네. 그 전망 자체 포인트 두지 마시고 과연 전망보다 네.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은 네. 아마 투자 종목을 고르고 그리고 이제 매매하시는데 네.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요 OLED하고 제약 요 두 개 분야는 애널리스트들이 좀 보수적으로 네. 잡아놓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면 그래서 일단 두 개 분야를 핵심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중국 관련 소비주가 보통 화장품이 있고 네. 엔터주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뭐 MK 트렌드 이런 이제 의류주가 있는데 네. 요 세 개 분야 중에서 좀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지금 엔터주 쪽이에요. 네. 엔터주 쪽도 보면은 그 시적 전망을 보면은 굉장히 좀 작습니다. 네. 뭐 작년 대비 뭐 10% 15% 근데 이거는 그냥 현재의 그 그냥 왜 그 회계 분석이라고 하죠. 네. 그냥 흐름상 나오는 어떤 전망이고 만약 네. 이제 중국에서 뭐 하나가 터지면은 네. 그냥 매출액이 순식간에만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런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이제 엔터주 쪽에서 네. 좀 볼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딱 10배 올라갈 거 지금 꿈에는 좀 그 아직 최종 확정 안 했지만 그리고 네. 준비하는 거 있으시죠? 10배는 좀 너무 많고요. 겸손하기도 하죠. 네. 겸손하기도. 10배는 너무 네. 많고요. 네. 한 뭐 2배에서 한 5배 정도 노린 거. 네. 작년에 네. 이제 한미약품 솔직히 한두 번 뿐이 없었고, 네. 두 번째 이제 큰 수익이 났던 게 이제 쿠쿠전자였어요. 네. 네. 쿠쿠전자 한 70% 수익이 났는데, 네. 올해는 일단 목표상으로는 네. 적으면 한 2개, 많으면 네. 한 4개 정도, 매수가 대비 한 2배에서 그렇게 4배 정도 이제 노리면서 네. 좀 종목을 지금 셀렉팅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너무 또 겸손하셔갖고 너무 겸손해서 지금요 저 같으면 그런 거 하면 대박 날 거라고 막 떠드는데 그잖아요. 네네. 이성 교수 질문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올해도 여전히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작년에는 네. 솔직히 한미약품 뭐 홀로 갔던 거고 네. 네. 다른 제약 업종들도 아마 그 여러 가지 임상 뉴스라든가 뭐 기술치 네. 있었을 텐데 그걸 제가 좀 일부러 좀 지연을 하지 않았나 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래 작년에 한미약품 포함해서 많은 제약사들이 그런 큰 뉴스가 나올 시기였는데 네. 한미약품은 이제 묻혀버렸거든요. 네. 네. 오히려 지연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아마 아까 언급했던 그런 제약주들이 네. 뭐 다양한 어떤 뉴스 플로우를 내놓으면서 오늘 좀 올해 주가 상승을 좀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해주세요. 로봇을 얘기 안 하세요. 아, 로봇이요? 서운해네. 난 로봇에 완전 꽂히는데 요새도. 지금 로봇은 뭐 계속 지금 제가 하나테크인하고 로봇스타 네. 두 종목만 보고 있는데 네. 로봇스타가 생각보다 이게 꾸준히 실적은 나오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아직 지금 찾아보질 못했는데 못 찾으셨어요? 예, 아직 원인 저는 원인 알았어. 아 그러세요? 아 진짜 알았어요. 아, 얘기 드릴까요? 네. 아이, 제가 얘기 드릴까? 네. 아 이게 저는 관심이 많잖아요. 네. 네. 차트 한번 보실래요? 차트 한번 보실래요? 제가 화면 한번 보실래요? 제가 또 장호수 전문가한테 알려드렸는데 ISRG라는 회사가 있어요. ISRG죠? 네. Intuitive Surgical이라는 회사인데요. 그 외과 의사든 다 알아요. 이게 다빈치 시스템이라는 걸 만든 네. 회사거든요. 아, 이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심장이다, 뭐 자궁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한 70%? 전 세계도 40%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근데 많이 도입하고 있죠. 이게 그 로봇 의료기기거든요. 네네. 이게 절대 강자예요. 근데 제가 이걸 또 글 쓰다 보면 저는 이런 거 글 때문에 아는 거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게 사상 최고가 그럼 가는 건데 지금도 계속 가는데 네. 주가도 엄청 비싸죠 이게. 주당 513달러니까 이게 아무나 못 사는 건데 지금 이게 뭐냐면 핵심 기술 있죠. 로보스타가 뭐지? 하여튼 핵심 IT 그 핵심 칩 기술 있잖아요. 예, 예. 팔면 뭐해? 80%가 다 수입이라네. 80%가 미국이 일본이 갖고 있대요. 뭐, 네.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업체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아, 원래 로봇? 삼성 아니 로봇을 만들어요. 진짜 로봇을 만드는데 반도체 설계 이런 걸 다 해? 그냥? 그거는 삼성 테크인에서 가져다가 하는 건데 그 한다 이거 10년 전에 이거 삼성 테크인에서 한다 그래갖고 그때 한번 로봇 그 의료 해서 잔가를 올라갔다가 안 됐단 포기했잖아, 말이에요. 버렸는데 중소 중에서. 쪽에서 하는 데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진급은 100%라 말은 못 드리겠네요. 아 그래? 그건 나중에 알려줘. 네네. 아,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요거는 또 글을 다 썼어요. 아, 네. 글을 써갖고 제가 설날 특집으로 제가 네네. 글을 써놨거든요. 머니유캔 앨버렛 때. 아, 이거 하여튼 흥미로운 회사입니다. 하여튼 다빈치 시스템이라고 아마 그 아실 거예요. 의료 쪽에 아실 텐데 그 회사인데요. 다빈치 하면 받아는데 이거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하면 모르죠.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하여튼 10배짜리 계속 알려주셔야 돼요. 회원님들 모시고 예. 열심히 노력해야죠. 예, 저희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